from yo. 'Cause you know I'm a Romeo, Romeo. Diamonds in the gold. Do it like a Romeo, Romeo. 그게 나라고.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. 나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한 그게 나니까. 'Cause you know I'm a Romeo, Romeo. Diamonds in the gold. 뛰쳐나와 평창까지 같이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너의 날 보여줄래. 내 걸음걸이부터 눈빛까지 so royal. 물어봐, how can I be like you, holo. 내 소리지 말고 보여줘, 빌로야 치우세요. 걔하자 너 대한 거 보여줄 때 that's royal. I try 아무렴 못해. 숨을 필요 없어 시선에. 지금부터 let him know your name. 난 함께 I try 지금 이 순간 오직 너에게만 집중해. 내게 중요한 건 언제나 be yourself. 흔들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보란된 모든 걸 보여주고파. 나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걸. 'Cause you know I'm a Romeo, Romeo. Diamonds and the gold. Do it like a Romeo, Romeo. 그게 나라고.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. 나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한 그게 나니까. 'Cause you know I'm a Romeo, Diamonds and gold. Do it like a raw, yeah, raw, yeah. 그게 나라고. 거짓말 없이